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신광자, 그림 오동의 존 버닝엄입니다. 영국의 그림책 작가 존 버닝엄은 어린이의 눈으로 본 세상을 그림책에 담았어요. 어린 시절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혼자 놀았던 버닝엄은 약하고 외로운 어린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지각대장 존과 같은 그림책에는 이런 어린 시절 경험이 잘 나타나 있어요. 따뜻한 이야기와 독특한 그림으로 어린이의 상상력을 북돋워주는 존 버닝엄의 그림책을 통해 마음껏 꿈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자동차가 보이나요? 집처럼 생겼다고요? 그래요. 캐러번이라는 자동차에 딸려있는 집이에요. 어린 시절 존의 가족은 캐러번에서 살았어요. 그때는 전쟁 중이었어요. 아버지는 군인이 되지 않으려고 이곳저곳을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존도 학교를 무려 열 군데나 옮겨 다녀야 했지요. 하도 전학을 다녀서 친구를 사귈 틈도 없었어요. 낯선 전학생을 놀리거나 따돌리는 아이들까지 있었지요. 게다가 선생님들은 엄하기만 하셨어요. 학교가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혼자 놀았어요. 가끔 누이들과 숲속을 탐험하기도 했지만 말이에요. 혼자서 하루 종일 탱크나 비행기를 그릴 때도 있었어요. 전쟁 때라 비행기가 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친구가 없다는 것도 잊을 수 있었어요. 존은 가족을 떠나 기숙사에서 생활한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주 편지를 보내주셨죠. 어머니의 편지엔 항상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셨거든요. 어머니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치 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덕분에 존은 늘 그림을 그리며 놀았답니다. 또 외할아버지는 재미있는 이야기꾼이셨어요. 아이들에게 들려주려고 따로 이야기책을 쓰실 정도였죠. 외할아버지 댁에 머물 때면 이야기 듣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존이 이야기를 좋아하게 된 건 외할아버지 덕분일 거예요. 존이 13살 되던 해 서머힐이라는 학교에 가게 됐어요. 선생님이 정해놓은 규칙이 없는 학교였지요. 서머힐을 세운 닐 선생님은 뭐든지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게 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만 골라 듣게 하고 하루 종일 수업을 듣지 않아도 간섭하지 않았지요. 존은 학교가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전학하지 않기로 했지요. 존은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서머힐에 다니게 된답니다. 하루 중 대부분 시간을 미술실에서 보냈어요.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지요. 한 번은 친구가 음식 창고에 열쇠를 갖게 되었어요. 존과 친구는 밤마다 창고에 숨어 들어가 과일 통조림과 우유를 몰래 먹었어요. 빈 깡통이 산처럼 쌓이도록 말이에요. 결국은 닐 선생님이 아시게 되었죠. 그런데 선생님은 혼을 내지도 화를 내지도 않으셨어요. 조용히 열쇠만 받아가셨죠. 존은 매우 놀랐어요. 그동안 만났던 선생님들이라면 전교생이 다 알도록 단단히 창피를 주고 크게 혼을 냈을 테니까 말이에요. 닐 선생님은 아이들은 모두 착하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을 거라고 믿으셨던 거예요. 존은 닐 선생님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어요. 좋은 선생님, 좋은 어른은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었죠. 닐 선생님의 모습은 훗날 그림책에 고스란히 담긴답니다. 존은 서머힐을 졸업하고 군대에 가야 했어요. 그러나 총을 들고 싸우는 군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대신 나라에서 시키는 다른 일을 했어요. 국제평화봉사단이라는 곳에 들어갔죠. 2년 반 동안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의 나라에서 많은 일을 했어요. 농장일도 하고 나무도 베고 병원에서 환자도 돌보고 학교도 지었어요. 병에 걸려 고생한 적도 있었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일을 하면서 크게 배운 점이 있었어요. 피부 색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말이에요. 영국으로 돌아온 존은 앞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했어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그때 떠오른 게 그림이었어요. 어린 시절 유일한 친구였던 그림. 서머힐에서 즐겁게 그렸던 그림 말이에요. 존은 미술학교에 들어갔어요. 3년간 열심히 그림 공부를 했죠. 짜임새 있게 그리거나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 독특한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존은 특히 이야기가 있는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동안 여러 학교를 옮겨 다니던 이야기, 혼자 상상하던 엉뚱한 이야기들이 모두 그림의 소재가 되었답니다. 미술학교를 졸업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생활비를 버는 게 급했지요. 포스터 그리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포스터는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을 쉽고도 뚜렷하게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존은 페인트, 크레용, 파스텔 등 여러 재료를 이용해서 독특한 포스터를 그렸어요. 그러나 포스터는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 잠시 벽에 붙였다 떼어내면 그만이었어요. 내가 정성껏 그린 그림이 거리에 나뒹구는 건 못 참겠어. 존은 자신의 그림을 알아주는 사람들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그려서 책으로 펴내고 싶었죠. 먼저 다른 작가들의 그림책을 살펴보았어요. 그림책이 옛날과 달라지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책을 예쁘게 꾸미는 데만 그림이 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림 속에도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혹시 칼데콧이나 그린어웨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림에 이야기를 담아 어린이 책을 만든 작가들이에요. 그 후로 많은 작가들이 이야기가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내용도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착한 사람은 행복하게 되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림책 속 주인공들도 보통 아이들처럼 슬프거나 화내거나 말썽을 피웠지요. 존은 이런 그림책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자신도 아이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는 작가가 되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존은 아이들 모습이 잘 담겨있는 그림을 들고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번번이 퇴짜를 맞았죠. 그림이 너무 특이하다는 거예요. 존은 일부러 검정, 빨강의 강렬한 색깔로 아이들의 마음을 나타냈거든요. 사람들은 왜 아이들이 부드러운 색깔만 좋아한다고 생각할까? 아이들도 슬프고 화나고 기분 나쁠 때가 있어. 그건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야. 좋아. 그럼 내가 직접 이야기를 쓰고 그림을 그리겠어.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였어요. 친구 없이 외롭게 지내다 서머일에서 비로소 행복해졌던 자신의 이야기 말이에요. 첫 번째 그림책,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는 이렇게 탄생되었어요. 아이들은 이 그림책을 아주 좋아했어요. 보르카가 자신들처럼 느껴졌나 봐요. 저는 이 책으로 이듬해 상까지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출판사에서는 존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지요. 다음 이야기는 언제 주실 수 있는지요? 존은 이제 대접받는 그림책 작가가 된 거예요. 존이 처음 그린 그림책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를 살펴볼까요? 외톨이로 버려진 보르카는 혼자 놀았던 어린 시절의 존과 비슷해요. 존은 혼자라고 느끼는 친구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어서 보르카를 그렸어요. 용기를 잃지 말라고 말이에요. 외로운 보르카는 결국 좋은 친구를 찾았지요. 존도 세계를 돌아다니며 친구들을 사귀었고요. 따뜻한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좋은 친구를 꼭 만나게 되어 있답니다. 드디어 건피 아저씨 차례.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가 나온 지도 40년이 가까워와요. 존이 건피 아저씨를 그릴 때 누굴 떠올렸을까요? 서머일의 닐 선생님이에요. 잘못을 저질러도 혼내지 않고 너그럽게 용서하던 선생님 말이에요. 세상엔 좋은 어른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답니다. 지금은 존을 건피 씨라고 부르는 사람까지 있어요. 존이 건피를 닮은 걸까요? 건피가 존을 닮은 걸까요? 다음은 지각대장 존이에요. 학교 가는 길에는 왜 그렇게 구경거리가 많은 걸까요? 존이 지각대장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존은 지금도 여전히 구경거리에 한눈을 팔고 다닌답니다. 존의 아내 헬렌이 5살짜리라고 놀릴 정도지요. 그러나 어른들은 대부분 존이나 어린이들처럼 상상하지 않아요. 너무 바쁘거든요. 지각대장 존의 선생님도 그랬죠. 선생님이 고릴라에게 잡혀서 천장에 매달렸을 때 통쾌했죠. 그러나 이해하세요. 상상의 즐거움을 잊은 어른들의 마음을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상상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요. 우리 할아버지라는 책은 건피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에요. 존은 아이를 셋 두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들어냈죠. 이 책도 그중 하나예요. 우리 할아버지라는 책은 딸 에밀리와 존의 아버지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쓴 거예요. 에밀리는 할아버지에게도 아기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죠. 그러면서 사람이 태어나 나이가 들고 늙으면 어디론가 떠나가는 걸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답니다. 따스하면서도 조금은 슬픈 이야기예요. 이 그림책은 어른들도 참 좋아해요. 앞으로 존은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도 만들 거래요. 어른들도 존의 따뜻한 그림책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도록 말이에요. 내 친구 커튼이라는 책에는 좋은 친구 커튼이가 나와요. 볼품없고 지저분하다고 어른들은 싫어하지만 친구 사이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커튼이 같은 친구를 사귀면 정말 행복하겠죠? 존도 바로 그런 친구랍니다. 우리 마음을 잘 알아주는 친구 말이에요. 앞으로 속상하거나 외롭거나 화가 나면 존의 그림책을 펼치세요. 존이 좋은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